허물 최승호 뒷문턱 섬돌 곁에 허물이 떨어져 있어 집어보니 매미 허물이다. 눈알 있던 자리가 툭 튀어나왔는데 아마 허물을 벗기 전에는 허물 쓴 눈알이 꽤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허물 속은 완전히 텅 비었다. 육체가 허공에게 자리를 비웠다고나 할까. 곤충조차 허물 한겹 벗어두고 새로 태어나는데 하물며 귀한 사람 몸을 바꿔서도 허물만 누리고 있으니 남의 슬픔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영화 아메리칸 테일 피부의 모험 중에서 제임스 잉그램과 린다 론스테드가 부르는 Somewhere Out There 띄워드렸는데요. 자, 그 전에 읽어드린 산문은 달맞이 꽃에 대한 명상이라고 최승우 시인이 낸 명상집의 글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허물과 본체에 대한 생각이 이것저것 나는 게 있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기념일이거나 생일이거나 또는 장례식이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특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생일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게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친구 생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구 생일날 단순히 축하한다는 말만 편지에 쓰다 보면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앞뒤 전후 그 전반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가까운 선배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문득 그 선배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허물이라는 그런 산문을 읽고 그 선배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윤초용 씨가 후배 선영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아마 윤초용 씨도 이 후배의 생일을 맞아서 선영이란 애가 어떤 애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영도에서 강아영 양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영도라 제가 지난 겨울에 바로 거기에 갔었거든요. 혼자서 아주 해가 질 무렵 어스름할 때 태종대에 올라가니까 내려오던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던데요. 부산 태종대 하면 자살바위가 유명하고 여자 혼자 태종대로 오른다 하면 뭔가 사시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올라가 본 그 태종대의 자살바위 그리고 앞에 쫙 펼쳐진 바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강아영 양은 창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부모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런 집에 사시는 거. 자, 이 곡을 들으면 아마 강아영 양의 눈에 그 바다가 어른어른 거릴지 모르겠네요. 영화 그랑브루 중에서 오버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의 이재림 씨, 김효 씨, 윤유섭 씨, 김신균 씨, 양유창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석관일동의 전병식 씨 어떠세요? 두 팔을 쫙 뻗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기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낙타 중에서 바로 윌리엄 허트와 엘리자베스 퍼킨슨이 이 노래에 맞춰서 로리 앤더슨의 Strange Angels 이 노래에 맞춰서 마치 바람을 느끼듯이 그렇게 춤을 췄죠. 아마 가장 자유로운 그런 춤 사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춤이라 요즘에도 이 춤과 관련해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죠.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마무리. 어린애들까지 전부 이 말을 따라하던데요. 주말 연속극인 서울의 달에서 처음 흘러나왔는데 거기서 제비족들이 사교춤을 배울 때 이 말을 썼죠. 이 연속극으로 조금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교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댄스홀은 제비족들이 가정주부를 유혹해서 탈선하게 만드는 현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교춤과 댄스홀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사교춤의 전통이 없었어요. 이 사교춤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이 별로 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사교춤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교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시절에 이 사교춤이 남자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죠. 함께 춤을 추는 남녀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손을 잡게 되고요. 근데 만일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그 옛날에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교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런 남녀의 욕망을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는 좋은 해결책이 됐던 거죠. 해결책이요. 자,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는 사교춤의 전통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양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보면 남녀가 춤추는 장면을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게 낭만적으로 그려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녀가 춤추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고 애틋하게 그려진 영화가 아닌가 싶은 게 바로 피터 위어 감독의 웨딩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살인사건을 목격한 젊은 미망인. 형사는 살인자들에게 쫓기는 미망인을 보호하려고 그녀가 사는 마을에 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20세기 이 현재의 17세기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미쉬 교도의 마을이었어요. 두 사람, 형사와 미망인 사이에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지만 종교와 생활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되죠. 미망인의 헛간에서 망가진 자동차를 고치던 형사 존 북은 라디오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미망인에게 춤을 청합니다. 사실 아미쉬 교도에게 춤은 금기였지만 그녀는 거기서 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관객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에 춤추던 그 두 사람의 춤추는 장면은 정말 애틋하고 아쉽기만 했죠. 어떠셨어요? 샘 쿡이 부른 원더풀 월드에 맞춰서 해리슨 포드와 켈리 맥길리스가 밀고 당기고 돌리는 그 헛간에서의 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셨어요? 웨트니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 영화는 춤추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야한 장면들 때문에 X등급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도 안 된 영화입니다. 물론 비디오로도 출시 안 됐고요. 파리의 한 아파트. 여기서 미국의 중년 남자와 프랑스의 젊은 처녀는 우연히 마주치고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격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자살한 아내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중년 남자는 여자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말고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자.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됐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에만 탐닉하는 깊은 병이 돼갑니다. 탱고, 탱고는 제목에서처럼 이 불행한 커플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탱고를 가장 멋지게 추는 커플을 뽑는 경연장. 그런데 이 탱고는 동작이 참 재미있죠. 마릴린 몬로가 주연한 뜨거운 것이 좋아 이 영화에서 잭 레몬과 조이 브라운이 탱고를 추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얼굴을 이쪽 저쪽으로 탁탁 절도 있게 돌리고 또 몸동작도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주 특이한 몸놀림이 요구되는 춤이죠. 자, 그런데 그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그 두 사람은 탱고의 격식에 맞춰서 춤을 추는 커플들 가운데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마치 부르주아들의 가식과 허영을 비웃기나 한 듯이 이 두 사람은 내키는 대로 춤을 추고 바닥에 뒹굴기까지 하죠. 두 사람은 결국 경연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 미국인 중년 남자 역은 마란 브랜더가, 또 프랑스의 젊은 여자 역은 마리아 슈나이더가 맡았는데요. 그 마란 브란도는 특히 절망에 빠진 퇴폐한 부르주아 역을 맡아서 아마 그 일생 최고의 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연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여기에 빛과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비토리오 스토라로의 촬영 솜씨는 노골적인 장면이 많은 영화지만 결코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이틀의 한승엽 씨 영화, 이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음악 신청하셨죠? Last Tango in Paris, 볼모리 악단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테마를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한승엽 씨는 내게 집히는 봄 신령 좀 가져가지 않으실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게 집힌 봄 신령이나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난히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틀리는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의 춤 장면을 얘기를 해드리니까 더 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춤 영화가 아닌 영화의 춤 장면들 정말 명장면이 많지요. 아주 주로 황홀하고 낭만적인 경우가 많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웨트니스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의 주인공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여인의 향기의 주인공 프랭크 역시 글쎄요 사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나이가 많은 퇴역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격도 아주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괴팍하게 짝이 없어요. 하지만 프랭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와 촉감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냄새, 그 향기의 주인공인 여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도 향수 냄새만으로 귀신처럼 알아내시오. 프랭크는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향기가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유혹해서 탱고를 멋지게 추면서 외로움을 달래죠.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의 탱고 솜씨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춤추는 동작 하나하나 속에는 고독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프랭크의 이런 말과 행동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 멋진 탱고 솜씨를 이 음악을 들으시면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일동의 강철우씨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의 송은경씨 신청해 주셨죠. 포르 우나 카페자 탱고입니다. 여인의 향기 중에서 포르우나 카페샤 아, 쉰들러의 리스트 첫 장면에서도 흐르던 곡이었죠. 자, 여기서 프랭크 역을 맡은 알파치노는 맹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탔습니다. 알파치노 하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연기파 배우지만 상복은 그동안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상 후보에는 여러 번 올랐지만 상을 타지는 못했는데요. 이 여인의 향기를 통해서 그 오랫동안의 징크스를 멋지게 깨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춤 장면은 언제나 아름답고 낭만적이기 마련이지만 감독 중에는 좀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춤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대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랄까요? 대부 돈 꼴레오네의 딸, 그 코니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되죠. 결혼식은 야외에서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대부에게 청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햇볕 아래서 돈 꼴레오네는 딸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어두운 실내에서는 추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은 이렇게 가족과 범죄가 함께 어우러진 마피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 장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딸의 결혼식 날 파티에 초대된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죠. I have but one heart. I have but one heart, this heart I bring you. I have but one heart to share with you. I have but one dream that I can cling to. You are the one dream I pray comes true. My darling, until I saw you, I never felt this way. And nobody else before you ever has heard me say, you are my one love. My life I live for you. I have but one heart to give to you. Vicino ma facim amore, ancora, ancora, perché spassare su mare nare e tenerezza, ma pallarezza a morire. My darling, until I saw you, I never felt this way, and nobody else before you ever has heard me say, you are my one. My life I live for you. I have but one heart to give to you. 영화 대부 중에서 결혼식 장면에서 가수가 불렀던 I have but one heart 띄워드렸습니다. 월남전을 그린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디어 헌터, 여기에서의 춤 장면도 역시 대부와 비슷한 맥락에 삽입이 되어 있죠. 영화가 시작하면 월남전으로 떠날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 결혼식 장면은 피로연으로 이어지면서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월남으로 떠날 세 사람은 각자 결혼한 신부와 약혼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밤새도록 춤을 추죠.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3시간 3분인데요. 이 떠들썩한 결혼식 장면이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가량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때는 이 장면이 아주 많이 잘려나가기도 했는데요. 마이클 치미노 감독이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길게 찍은 데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월남전 장면, 그야말로 참혹하게 짝이 없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관객들은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행복했던 결혼식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더욱 끔찍하게 느껴지게 되고 주인공들의 고통은 더욱 실감나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 긴 결혼식과 피로연 장면, 피로연의 끝을 장식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신랑과 신부가 합판주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빨간 포도주를 마시다가 신부의 입술 사이로 그 술 한 방울이 뚝 떨어져서 하얀 드레스에 묻는데 그게 마치 피처럼 느껴졌죠. 암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때 그 결혼식 피로연 장면에 러시아의 민요 카츄사가 흐르고 마지막으로 피로연은 끝이 납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하이틀의 정병덕 씨 잘 들으셨습니까?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연출 솜씨가 뛰어난 영화감독일수록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장면을 다르게 찍어내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의미를 찾아내서 보여주고요. 남자와 여자가 춤을 추는 모습, 이것도 뭐 그렇게 일상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데요. 훌륭한 솜씨를 가진 감독들은 단지 영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만 이 춤추는 장면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의 일상적인 모습, 그 평범한 상황을 담아낸 장면 속에서 감독이 의도한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객에게 주어진 목이 아닐까,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바로 여기에 영화를 보는 진짜 재미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영화에서도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쫓기던 케빈 코스트너와 흑인 할머니가 함께 춤을 추는 바로 영화 완전한 세상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단 깁슨의 노래 Sea of Heartbreak. Of heartbreak, lost love, loneliness, memories of your caress, so divine.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dear. I'm on the sea of tears, sea of a heartbreak. Of a heartbreak, lost love, loneliness, memories of your caress, so divine. How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dear. I won't see your tears, sea of a heartbreak. Clint Eastwood 감독의 Perfect World 중에서 단 깁슨의 Sea of Heartbreak이었습니다. 대전 유성행의 신수호 씨, 그야말로 Heartbreak의 바다에 뛰어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친구 미나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 엽서를 보냅니다. 우리 집으로 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수호 씨께는 이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주 동구 지산일동의 민정 씨, 대구 감삼동에서 황선희 씨가 아란이를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면서 신청하신 곡. 영화 황비용 중에서 나늘 땅츠 지양,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안녕히 계십시오.